잠을가라도 가라도 익숙한 거리 추억 투성이 미로 위에 내 산책 떠서나려다 버튼 길에 기억이 없어서 좋지만 조금도 못 가 눈앞에 닿는 너의 손이 이끌었던 그때